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정순 작사, 송동춘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69, 1980년에 창작된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입니다. 가요는 항일영웅 투쟁의 초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청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맺어진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내라는 숭엄하고도 절절한 시적 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모시고 그 둘이에 굳게 뭉쳐 싸워나가려는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불타는 교리와 혁명적 낙관주의, 변치 않을 혁명적 신념을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맺어진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동지적 관계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 있는 숭고한 동지애의 관계인 것으로 알려 그토록 열정적이며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뜨겁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숭엄하고 졸졸한 서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처음부터 약기 박자로 시작되어 일관하게 흐르다가 마지막 종지에서 종박으로 교체되면서 가사의 한별이라는 존함을 강조하여 줌으로써 노래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 우리식의 독특한 합창과 관현악의 형식으로 편곡 형상되어 천만 군민을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도록 하는 데 힘있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니 종술 작사, 니 학범 작곡인 가요는 주체 칠십, 198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속 같은 신념과 의지를 웅심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 따라 넘고 헤쳐온 준엄한 시련의 고비와 영광의 길을 감에 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속의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힘있고 무게있는 전진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숭엄하고 장중한 정서를 안겨줍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을 반영한 뜻깊은 연극으로서 오늘도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거모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먼 길을 왔소라.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가 해도 강중한 혁명의 빛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명할리야. 성스러운 깃발 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이를 가리.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